서로가 다시 만나기로 한 그날이죠. 많이 지난 시간에 서로 변한 모습에 어색할까 걱정이 되죠. 하고 싶은 말들이 내게 너무도 많아서 작은 종이 한 장에 혼자 써놓은 말들을 읽어가며 혼자 연습해봐요. 하루가 다가도록 기다리는데 무슨 일이라도 생각해.